1, 2, 3, 4. 유난히도 반짝였던 서울처럼 보는 또 다른 세상. 땀에 잔뜩 팬츠만 난 넌 뭔가 이상했었어. 난 다 됐어. 너 변했어. 우리 대화는 숙제 같았지. 하루 배프 하루 배수. I just wanna understand. Hello my every. 우리 서로 mystery. Yeah, yeah. 그래서 더 특별한 걸까. 7년간의 history. 그래서 더 특별한 걸까.